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 마르크 에로 외무 및 국제개발상에게 16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